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모르는가 봐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후레들을 위하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저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. 세운 경사들을 저국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.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?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? 내 젊은 시절 추억도 많은 사진첩을 펼칠 때면 전화의 그날 옛 소녀들이 나를 보고 물어보네.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?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? 낙동강을 넘으며 돈피를 뿌리던 그때 그나 날처럼 잊을 수 백낡은 사진 한 장 두 장 번질 때면 빈터 위에서 첫삽을 뜨던 소녀들이 나를 보네. 그때 이룰 우리가 청춘으로 남아있네.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.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. 굳게 다진 꿈 행세 심장으로 지키도 이상으로 노래 미우곡을 보내드렸습니다.